오늘은 지난주에 그 유임 투표가 있어서 투표를 마치고 나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에베소서 말씀 중에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요 부분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유임 투표를 마치고 나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로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자.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고향제일교회, 지역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 생각들을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를 예로 들어볼 텐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답을 하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잔치집 하면 기쁨이 있는 곳이죠. 즐거움이 있고 또, 그 환호성이 있고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고 즐거운 그런 교회. 또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아껴주는 그런 잔치집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해주는 교회, 또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실감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교회는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든든히 서도록 힘쓰는 교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세당당하고 또 글로컬 세프민으로 자라가는 그런 교육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가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죠. 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서로를 격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또 국내 그리고 이땅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는 문제 해결을 받는 곳이면 좋겠다. 어려울 때, 또 낙심될 때 있죠. 또 질병으로 아플 때 있죠. 마음이 상할 때 있죠. 또 앞이 막막하고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해결받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 다섯 가지 이 사례들, 물론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사례들 중에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다. 가장 마음에 드는 답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잔치집과 같은 곳.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세 번째는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곳. 네 번째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곳.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을 받는 곳. 자, 잔치집과 같은 곳.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은 곳이 되면 좋겠다. 예, 우리 정수 집사님. 아, 예. 여러분들이 예, 손을 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 좋겠다. 예, 여러분들이 드셨네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곳이면 좋겠다. 예. 뭐 제가 한 번만 들으라고 했는데 두 번도 알아서 드시고. 예.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면 좋겠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면 좋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는 문제 해결을 받는 곳이면 좋겠다. 예. 예. 손을 흔들면서 예,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자. 혹시 여러분 손안 드신 분 계십니까? 손안 드신 분은 무슨 뜻이죠? 아, 다섯 가지 다 마음에 드는데 어느 하나에 손들기가 모호해서 안든 분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실 이 다섯 가지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바람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몸의 그 머리에 해당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이 머리에 해당하는 게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만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은 다 뭡니까? 그 몸에 그렇죠. 지체죠. 각 부분이에요. 뭐 손이든 발이든 뭐 심장이든 뭐 여러 가지 몸의 각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 머리를 그 중심으로 각각의 몸들이 다 그 부분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같을 공자에 뭐죠? 동. 공동, 공동이 같은, 둘 다 같은 거네요. 공동의 체, 몸이죠. 공동의 몸이다. 같은 몸이다. 그런 거잖아요. 말 그대로 같은 공동체라는 것 자체도,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엄한 사람하고 내가 뭐 범죄자하고 내가 가령 세상의 죄악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역시 그런 취급을 받게 되고 그런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각 부분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생명의 근원이죠. 모든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다?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라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손인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각 선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그리고 그 삭개오처럼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던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을 그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교회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고향제일교회도 이 땅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또한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연결된 한몸 공동체로서 이러한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이 소원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갖고 진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고요. 우리가 응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부분을 세 가지 원리로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5절, 4장 15절, 16절.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5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곧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온전한 아이죠. 생명이 있죠. 그죠? 우리 오늘 희망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로 태어났을 때 온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처럼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이렇게 노년이 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유기체로서 몸으로서 자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붙어있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만물의 구속주이시며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세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건강한 자람을 위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세 가지 원리로 제시하네요. 첫 번째는요, 연결의 원리고요. 두 번째는 분업의 원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펜 있으시면 기록을 해두세요. 에베소서 4장. 첫 번째는 무슨 원리라고요? 연결의 원리. 두 번째는 분업의 원리. 분업 아시죠? 이렇게 그 역할을 각각 나누어서 담당하는 거 분업의 원리. 세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한 가지씩 보실까요? 첫 번째 원리는 연결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 그에게서가 누굴까요?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어떻게 돼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연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연결은 뭡니까? 온 몸이 우리 각 그 몸의 부분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연결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고귀함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그 소중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돼 있다는 것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또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리는 연결의 원리인데 뭐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연결 원리 중에 두 번째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각 마디를 통하여 온몸이 서로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연결되고 서로서로가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장, 연결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질그릇이지만 고귀하고 또 가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힘써야 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런데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만 나 혼자 잘 붙어 있으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잘 연결돼야 돼요. 서로서로 잘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 우리가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제 위임 목사로 여러분이 택하셨으니 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그 건강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러한 영적 성장을 위한 그 모든 그 자리에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풍성한 삶의 초대가 있죠. 또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 있죠.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마쳤어요. 또 풍성한 삶의 첫걸음도 토요 일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7월, 8월에도 제가 진행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에서 나죠. 말씀에서 나는데 그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방식은 바로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중요한 연결의 원리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내년쯤이나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다섯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직은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위임 받고 나면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가치 중에 첫 번째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지금 풍삼초하고 풍삼초 타고 하는 이 1대1 양육, 이 소그룹 운동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역들이, 우리 소그룹이 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걸 준비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뒤에 연결되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는 것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원리고요. 그리고 서로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서로서로 연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소그룹으로. 그것이 구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전도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뭐 부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역입니다. 구역.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해야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 진실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도록 잘 연결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도록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연결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에 확대되고 증거되는 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연결의 원리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원리는 연결의 원리였어요. 두 번째 원리는 뭐였습니까? 분업의 원리죠. 분업의 원리. 자, 그 16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각 지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각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다 각 지체예요. 그러면 그 지체가 맡은 분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맡은 분량대로 역사해서 활동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고향제일교회의 그 몸을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분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찾고 그 역할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중요한 내용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가족 공동체, 뭐예요?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하게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에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제일교회라는 이 한 몸에 여러 지체를, 여러 사람을 두신 거예요. 얼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 그런 사람들을 한 몸에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분업에 각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써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각 부분들이 그 맡은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분업의 원리예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각각 다양한 역할들을 맡기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그 목적이 뭐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다른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분량대로 역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동원하고 우리의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고향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분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원리, 연결의 원리, 분업의 원리, 이 두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두 원리를 어디에서 배워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두 원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반복된 표현을 하면서 지금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속죄, 속량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또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기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 증거하고 선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하나이시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께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연결의 원리,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모델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업의 원리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또 보증해 주십니다. 각기 하시는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웠죠.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신경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그 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자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셨나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하셨나요? 아니죠. 성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예정하시고 섭리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뭐 하세요? 성령은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거룩한 공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또 성령 하나님의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죠. 우리와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또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은 그 뜻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의 원리. 그러나 이 세 분은 각기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심으로 마치 우리가 말하는 분업의 원리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신다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연결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라면 먼저는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결합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여러분이, 저가, 우리 모두가 각기 우리의 자기 역할들을 찾고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이제 이거는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리지만,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연결과 분업의 원리가 바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의 핵심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무슨 원리입니까? 예,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의 원리, 분업의 원리 실천하면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원리가 세 번째 원리인데, 그게 뭐예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역 현장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예? 미워하는 거, 그렇죠? 저는 그거를 첫 번째 인류가 범한 그 죄의 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죠? 살인이죠. 그 다음에 그 살인한 가인과 아벨, 그 살인의 동인이 뭐였습니까? 시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은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는요, 저는 시기는 시험 드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시기는, 시기가 오면 시험 드는 기회가 된 겁니다. 좋은 기회는 아니죠. 시기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동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27장에 보면은요, 시기는 어떤 결과까지 났습니까? 예수님마저 넘겨버리는 배신의 실마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에. 시기가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살인으로 치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될 그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실마리가 바로 시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시기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였죠. 사역 현장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반대는요, 시기입니다. 시기. 이게 교회 공동체를 망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기입니다. 근데 나는 시기 안 할 것 같고 또 그런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같은 구역 안에서도요. 누가 뭘 잘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가 뭘 잘하면 그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면 각자 자기 맡은 그 분량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구역 안에서 누가 뭘 잘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틈타와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비꼬는 마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뭘 잘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는 왠지 시기하는 마음, 뭔가 불편한 마음, 뭔가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꿈틀거린다는 거죠.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그걸 삐짓고 들어와서 그 시기를 틈타서 죄가 역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사역 현장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원리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연결돼야 돼. 우리가 서로서로 연결돼야 돼. 각자 맡은 역할들을 분업의 원리로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데 그 일을 시기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매임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로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늘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원리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본성은 자꾸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시험 드는 기회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언제요? 선한 일 할 때 그럽니다. 거룩한 일 할 때 그래요. 그때 그래서 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우리 에베소서 다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는 낮추는 게 아니라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더 같이 하고 뜻을 더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누가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축하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순두개와 누구죠? 유오디아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두 지도자들이 이 거룩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빌립보 교회는 참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잘 드러내고 고난 중에 잘 견디며 어려움 중에 기뻐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자신들도 가난하지만 그 구제의 헌금으로 그 교회를 도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더 사단은 누가 잘하면 그것으로 시기의 마음을 주어서 오히려 그것이 서로 다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네 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있지요. 또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이걸 우리가 원리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선 자꾸 시기가 세워져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의 원리, 분업의 원리, 사랑의 원리. 자, 성도 여러분, 이 그림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시겠어요? 무슨 그림이죠? 예,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그림이죠. 그 어떤 모양으로 날아갑니까? 그 기러기들이 이렇게 V자 모양, 뭐 영어에 이렇게 부메랑 모양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쪽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마리는 지금 밑에 약간 좀 떨어져 있죠. 이 왜 기러기들이 V자 모양으로 편대 비행을 할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 어떤 예화에서 본 건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비둘기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여기에도 반영한 것 같다라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러기들이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비행을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왜요? 기러기들이 자기의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V자로 날면 자기가 날개를 보면 이쪽에도 지금 저기 비둘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퍼덕이면 이 퍼덕일 때 상승 기류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기러기도 이렇게 퍼덕이면 또 그 기류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자기가 한번 퍼덕이는 그 힘을 그 덜 들여도 이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을 들들이고 멀리 오래 날 수 있답니다. 그게 기가 막힌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V자형으로 날면 혼자 날 때보다 71%나 더 날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마리가 지금 이탈해 있죠. 저는 저 이탈한 비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 날면 그냥 혼자 맞바람을 다 맞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상승 기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열에 있는 기러기는 그 힘을 들들이면서 같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혼자 그냥 날아가면 훨씬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비둘기는 어떻게, 왜 자꾸 비둘기다 그러죠? 저 기러기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 기러기는 자연스럽게 저 편대로 다시 들어간대요. 그래야지 그게 더 편하고 오래 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연결의 원리라고 봅니다. 연결의 원리.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혼자 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날 수 있고 덜 힘을 들이고서도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는 유익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항을 이기고 그리고 상승력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연결의 원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기러기들이 각자의 날개를 퍼덕이면서 상승 기류를 만들 때 이 전체 편대가 힘을 덜 들이고 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의 날개짓을 할 때 이 전체는 더 힘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저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 이제 선두에 있으니까 제일 많이 그걸 많이 받겠죠. 저항을. 그렇죠? 근데 이 기러기도 계속 날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겠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 기러기는 뒤로 빠진답니다. 그러면 다른 옆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분업이에요, 이게. 그렇게 서로가, 그러니까 리더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음으로 이 편대 비행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분업의 원리예요. 저항의 바람이 불 때 서로 나누어 짐을 질 때 훨씬 더 그 짐을 이길 수 있고 그게 공동체의 보탬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분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원리. 놀라운 건요. 이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어떻게 하죠? 막 우는 소리 나죠. 막 우는 소리 나.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 날고 있는 기러기들이 자기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응원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뭐 함께하고 북돋아주고 또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웃어주기도 하고 이런 걸 지금 이 기러기들이 울음소리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사랑의 원리죠. 사랑의 원리.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몸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죠. 여러분 60억의 인구, 그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 이 고향동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또 그 가운데 고향제일교회라고 한 교회에 함께 만났다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보다 적은 확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60억 분의 몇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 수십억이 되는 인구들 가운데 제가 살던 토론토는요. 제 옆집에는 백인이고 오른쪽은 그 파키스탄 사람이고 왼쪽은 그 백인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인종과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모이면은 진짜 그 토론토 지하철을 타면은요. 거기에 뭐 가령 환영합니다라는 글씨가 있잖아요. 30여 개국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은 얼굴에, 같은 피부색에,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눈을 조금만 열면 그 60억 넘는 인구 가운데, 그 지구 가운데 요곳에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요.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게 서열이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도록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생애를 이곳에서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대부분 이곳에서 보내신 분들이 많죠. 앞으로도 그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시간입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만남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 자손들이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으로 이 지역을 품고 또 세계를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많은 질병과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나를 발견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도록 힘쓰십시다. 우리가 서로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 역할을 찾고 열심히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더불어 여러분도 함께 세워가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기하는 마음에 우리의 틈타지 않도록 사랑으로 원리로 삼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의 일하심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잔치집과 같은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자녀들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문제 해결을 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증인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